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림입니다. 뉴욕의 그 할아버지는 거리인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하고 난다고 합니다. 내 직업은 일을 못한다고 나무라는 상사도 없지,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지, 또 세금도 전혀 없지. 참 멋진 직업이야. 단지 차도 근처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공기가 나쁜 게 흠이지만 자연보호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니 그것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휴일에는 뭘 하느냐는 질문에 그 할아버지는요, 쉬는 날은 현대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때로는 신사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 가끔 거지에게 적선도 하지.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니까 뉴욕의 명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항상 당당하죠. my deepest despair. Will you still care? Will you be there? In my trials and my tribulations, through our doubts and frustrations, in my violence, in my turbulence, through my fear and my confessions, in my anguish and my pain, through my joy and my sorrow, in the promise of another tomorrow, I'll never let you part, for you're always in my heart. Today's 첫 곡은 서울 구로구 구로이동의 정현실 학생이 친구 지은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주신 신청곡, 바로 영화 Free Willy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 Will You Be There였습니다. 지은 학생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중이라고요. 꼭 깨어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중간고사 시험도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자, 생일 축하 엽서가 한 통 더 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생이 짝사랑하는 선생님께 띄우는 생신 축하였었네요. 아, 일신여상 1학년에 재학 중인 조문주 학생. 학교에 총각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고요. 정말 자상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뭐 총각의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분이면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이 선생님이 생신이시라고요. 그래서 꼭 생신을 축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주가 강창식 선생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방송으로 꼭 말씀드리라고 하셨네요. 생일 축하곡은요, NHK TV 다큐멘터리 중에서 올랐습니다. 참, 이 생일 축하곡을 띄워드리기 전에요, 저희 FM 영화음악이 바뀐 첫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내일 방송되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개편 전까지는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200선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음악 들어볼까요? 실크로드 중에서 대상의 행렬 카라반살입니다.

프랑스 영화 인도차이나 중에서 탱고 들으셨습니다. 자,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영화, 오늘은 168번째 작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클로드 샤브롤 감독의 영화입니다. 주부 마리가 한 일, Une affaire de femme라는 영화예요. 배경은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입니다. 주부 마리는 생계를 위해서 법률로 금지된 일을 합니다. 여자들에게 임신 중절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의 밀고로 마리는 체포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두대였습니다. 이 영화는 누벨바그 세대의 클로드 샤브롤 감독이 아주 오랜만에 왕년의 솜씨를 발휘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그의 영화 중에서 최고 걸작의 하나로 꼽히고 있죠.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단지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준 주부 마리. 그녀의 죄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아,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것은 이런 무거운 주제를 무리 없이 풀어나간 연출도 연출이었지만 자신이 죄를 지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여주인공 마리, 그녀를 연기해낸 배우 이자벨 위베르에게 더 큰 박수가 갔었습니다. 자,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169번째 영화는요, 만화인지 영화인지 이런 수식어가 꼭 붙어야 될 작품인 것 같은데요.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는가? Who framed Roger Rabbit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살인 누명을 쓰게 된 만화 주인공 로저 레빗이 인간인 에이드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고, 그래서 만화 주인공과 인간이 합동 작전을 펴서 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에 영화가 기획됐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와 월트 디즈니가 머리를 모았고요. 또 스필버그 사단인 로버트 저메키스가 연출을 맡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영화가 나오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쑥덕거렸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앞질러버렸죠. 주제나 메시지보다는 영화 기술의 혁명, 이것을 확인시켜준 영화였습니다. 아, 영상의 제작 과정을 보면요. 인간 배우들이 먼저 가상의 만화 배우들을 상상해서 연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화 배우들의 연기와 합성합니다. 그래서 정작 영화 화면에는 만화 배우들의 그림자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상에 똑 떨어지는 음악 역시 기술의 혁신을 선보였었는데요. 컴퓨터에 입력된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주해낸 기술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합성, 바로 그 중에서도 최초의 영화였는데요.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을 비롯해서 3개 부문을 수상했죠. 자,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는가 중에서 리스트의 곡 들어봅니다. 헝가리안 랩소디 작품 번호 2번입니다.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제2번 중에서 프리스카였습니다. 자, 가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70번째 작품입니다. 와, 이제는 30편밖에 이젠 안 남았네요. 아, 170번째 작품은요, 미셸 드빌 감독의 88년도 작품 라 레트리스, 책 읽어주는 여자인데요. 국내에도 곧 개봉된다고 하네요. 자, 주인공 마리는 젊은 여성이 댁에서 책을 읽어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신문에 냅니다. 이 광고를 보고는 5명의 신청자가 연락을 해오죠. 첫 번째 의뢰인인 반신불수의 소년 에릭에게 마리는 모파상의 머리카락을 읽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기적인 장군의 미망인에게는 전쟁과 평화를, 또 세 번째인 일벌레 사장에게는 마그리트 듀러스의 연인을 읽어주죠. 그리고 집 지키는 6살 소녀에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신청자인 속물적인 노인에게는 소돔의 120일을 읽어줍니다. 정말 그 읽어주는 상대에 따라서 책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리는 책을 읽어주는 동안 상대로부터 육체 관계를 요구받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얘기는 영화의 주인공인 꽁스당스가 읽은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책을 다 읽은 꽁스당스는 나도 광고를 내겠어. 낭독은 나도 잘하거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영화 주인공 속에 소설의 주인공이 들어있다는 이중적 구조가 이 영화의 형식적인 매력입니다. 아, 그리고 각기 다양한 상대를 만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 여성의 심리, 그것도 놀랍도록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죠. 아, 이 프랑스 여배우 미우미우가 마리와 꽁스당스 1인 2역을 맡아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영화에는 베토벤의 음악들이 그 인물의 테마로 각각 삽입되어 있는데요. 꽁스당스의 테마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가, 또 반신불수 소년인 에릭의 테마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8번이,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베토벤의 곡들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엘과 에릭과 마리의 테마 들어보죠. 베토벤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25번 제1악장입니다. 신랄하고 위트 넘치는 블랙 유머로 가득 찬 레몽장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옮긴 책 읽어주는 여자. 영화적인 매력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죠. 자, 그 중에서 조엘과 에릭과 마리의 테마, 베토벤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25번, 제1악장 들으셨습니다. 자, 까이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71번째 작품은요, 구소련 영화, 리틀 베라입니다. 이 영화는 페라스트로이카의 영향으로 화제 속에 제작됐었는데요. 개봉 당시 평론가들 그리고 관객들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를 받았었죠. 비평가들은 입을 모아서 수작이라고 칭찬했지만 관객들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상영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리틀 베라는 구소련의 도덕성을 무자비할 정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변가 마을에 사는 베라는 친구들과 댄스홀에 갔다가 세르게이라는 남학생을 만납니다.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낭만적이지 못하던 베라는 세르게이가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오빠 빅토르에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주 놀라죠. 그리고 부모와 오빠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세르게이와 약혼합니다. 하지만 딸의 사생활을 못마땅해하던 베라의 아버지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세르게이를 칼로 찔러버립니다. 베라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죠. 그녀에게 병원에서 퇴원한 세르게이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워낙 직설적인 내용이라서 윤리성이 문제되긴 했지만요. 90년대 소련 영화의 새로움을 여는 리얼리즘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제 리틀 베라에 삽입된 베라의 테마 들어봅니다. Midnight Star, 블라디미르 마타츠키의 노래입니다. Ночная звезда в положенный срок нависла над крышей, и пусть ты сейчас, как полюс далек, твой голос я слышу я слышу. Не просто тебя узнать мне в толпе, и сказки не сбыться. А что если вдруг сегодня тебе вот так же грустится, грустится? То кружится снег, то лужится в дождь, а ты не звонишь мне даже. Но все-таки ты однажды придешь, когда же, скажи, ну когда же? А может, любовь на все времена забыла мой адрес? А может, всего минута одна до встречи осталась, осталась? То кружится снег, то лужится в дождь, а ты не звонишь мне даже. Но все-таки ты однажды придешь, когда же, скажи, ну когда же? Ну, когда же? Ну, когда же? Ну, когда же? Владимиру Матецкий가 부른 Midnight Star, 영화 Little Bella 중에서 Bella의 테마였습니다. 가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72번째 작품은 파스 에드런 감독의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아, 이 작품은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컬트 영화라는 최대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원색 필터를 이용한 그 예술적인 화면 처리 같은 것이 컬트적인 요소로 인정을 받은 거죠. 이 영화의 최대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뚱뚱한 독일 아줌마 자스민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가던 미국 여행 중에 말다툼을 벌이고는 혼자가 되죠. 그리고 그녀가 무거운 트렁크를 질질 끌면서 도착한 곳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카페 겸 모텔 겸 또 주유소인 이 바그다드 카페. 여기에는 늘 초조한 마음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여주인과 아이들, 또 이상하게는 마찬가지인 아주 독특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스민은 아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는 이곳에서 차츰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지요. 더럽혀져 있는 카페를 반짝반짝 윤내고요. 또 즉석에서 요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다지 특별한 행동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녀 덕분에 이 모텔의 분위기는 밝아지고 사람들도 명랑해집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따라서 흥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바그다드 카페의 사람들에게 자스민은 단지 한 이방인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전달해주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스민 그녀 역시 이 모텔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탄생시키고요. 이 사막의 황색 모래바람을 뒤로하고 나서 흘러나오는 주제가가 있죠. Calling You. 이 노래와 함께 아마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자 메타스트리 여러분을 부릅니다. Calling You.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자베타 스틸의 노래 Calling You였습니다. 자, 오늘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영화 168번째 영화부터 172번째 영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참 신나는 게 세 편이나 비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클로드 샤브롤 감독의 주부 마리가 한 일,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는가, 비디오로 나와있죠. 그리고 미셸 드빌 감독의 책 읽어주는 여자, 이것은 아직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곧 볼 수 있다는 그런 소식 들어와있고요. 구소련의 바실레 피출 감독의 리틀 베라, 저도 이것은 처음 듣는 소식인데 리틀 베라도 최근에 비디오로 나왔다고 하네요. 또 파시 에들런 감독의 바그다드 카페, 이것도 비디오로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거의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림동의 화영씨, 트윈픽스 중에서 한 곡 신청해 주셨네요. 카일 맥락클란의 무지무지한 팬이라고 하셨는데, 자, TV 미니시리즈죠. 트윈픽스 중에서 줄리 크루즈의 목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나이팅게일. 트윈픽스 중에서 나이팅게일, 줄리 크루즈의 음성이었습니다. 대구 동구 효목일동의 김미영 학생. 세상에,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충수업 시간에 글 써서 몰래 보내도 되시는 겁니까? 여하튼간에 저는 정말 반갑습니다. 원하는 학과를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힘 좀 주실래요 하셨는데요.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세요. 자, 오늘 제가 띄워드리는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힘차게 공부하십시오. 영화 슬리버 중에서 UB40의 노래입니다. Can I Falling in Love 들으시면서요. 홍동식 PD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and I ain't here falling in love with you. As we were.